경애하는 최고리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했습니다. 쿠바의 브렌사라티나 통신, 영국의 BBC 방송, 수리아의 산하통신, 캄보자 신문 캄보자 데일리, 미얀마 인터넷 신문 띠투르윈, 싱가포르 신문들인 스트레이츠 타임스, 리오납조보, 인디아의 UNI 통신, 인디아 아시아 통신, 신문들인 인디안 익스프레스, 에이션 에이지와 민주공고 주체사상위원구 전국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을 비롯한 각국의 출판 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인디아 아시아 통신, 싱가포르 신문들인 스트레이츠 타임스, 리오납조보, 일본의 교도 통신, NHK 방송, 나이지리아의 본부를 둔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리온대성 아프리카 지역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위원회가 성대히 진행된 소식을 보도했습니다.